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에는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또 그리고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로마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선한 능력도 있고 또 말씀의 지식도 있고 서로 권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기 다시 생각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쭉 언급했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 또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복음을 다시 깨달아야 되고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어찌할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라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여러분 그 옛날 이 장문의 편지를 그가 쓰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만큼 바울 안에 은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에 그 IVF라고 하는 이제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예비 리더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그 조장 형이 그룹 리더가 서울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이렇게 된 형이었는데, 근데 그 형이 수련회를 끝나면서 편지를 적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원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줬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한 대여섯 장? 그것도 막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쓴게 아니라 아주 깨알같이 써가지고 5장, 6장 정도 되는 편지를 거의 무슨 약간 조그만 논문 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써서 저한테 줬던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아, 이 형이 왜 그러나. 이렇게 못 알아들을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썼나. 막 그런 생각이 그때는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 이 형에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다그 일주일 동안 그때 수련회를 했는데, 다 가르쳐 주지를 못하니까, 다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은혜가 있으니까, 열정이 있고, 또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전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바울을 주장해서 바울이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이끌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바울을 또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울의 삶 가운데 계속되었어요.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가 여러분 AD 57년경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주후 3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35년부터 57년, 약 22년이 흐르는 동안 그럼 바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이 장문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오늘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편지를 또한 사도 바울이 썼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바울의 말년에 가장 마지막쯤에 쓰여졌던 책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평생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평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흘러 넘쳤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이끄는 삶을 바울은 살았어요. 여러분 중에 뭐 바울이 지금 지금의 시점에서 바울이 믿었던 것보다 더 오랜 생활 당연히 신앙생활 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해 주면서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다시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고 다시 그 복음을 우리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머무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냥 한 번 첫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흐르고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을 은혜가 인도하고 그것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은혜를 주님을 생각할 때 그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더 감격하면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금 몇 달 동안 한 두 달 동안에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오라고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삶에 은혜가 가득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의 삶에서 나타난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17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 있대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순종하게 된 것,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19절 중간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여기 일루리곤은 로마 바로 복전입니다. 로마의 동쪽 바로 전까지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에 있는 거기까지 거의 모든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했다. 여기 그 1번 이렇게 되어져서 채웠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땅 가운데 편만하게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두루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루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면서 그분이 온 천하를 온 동네를 다니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다 그 가운데 채우는 그런 역사, 그런 일 가운데 바울이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철저하게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던 볼모지, 여러분, 그런 곳으로 나아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21절 말씀 때문이에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사야 그 5장 12절, 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 바울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아, 하나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어지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52장 15절의 말씀인데,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런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복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오늘 바울을 통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9절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여러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거의 로마에 이르기까지 두루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과 놀라운 기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가 언제 펼쳐졌느냐, 어떻게 임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제가 18절 하반절 일부러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전한 말 가운데, 바울이 살아온 삶과 그의 행동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표적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위대해서 지금 이 일들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제가 아까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언급했는데, 자기를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또 박해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의 무엇을 사용하셨대요? 여러분, 그의 말과 행위를 여러분 사용하셨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울의 말에는 여러분 그렇게 그 말 자체로만 보면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말을 통해서 또 그의 행위를 통해서, 말뿐만이 아니라 그가 말한 그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상상하기 힘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지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 그저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혹은 그가 자랑할 것이 많았구나, 바울이 부럽다, 여러분 이렇게만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바울, 그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온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래서 우리의 말과 오늘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충분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채 여러분 아무런 목적도 꿈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여러분 그저 그냥 나 한 사람 내가 돈 벌고 또 나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어진 삶의 자리 또 오늘의 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제가 목사이고 또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지만 여러분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다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이 다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져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오늘 또 머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런 목적과 또 꿈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울이 주님이 주신 약속들을 붙들며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 삶에 동일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여우니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위대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